달려 삶에 너무도 귀찮아 몸을 매달고 싶은 밤 꿈을 찾아 길을 떠나 시골 오면 숨 만져 바란 오공을 맴돌아 물보다 늦지 나는 푸른 바다 이곳 어디에 변든 내 몸 던져볼까 이제 정말 지친 걸까 진 걸로 오면 괜찮아질 거란 커다란 기대감조차 모두 다 앞서 떠난 등대로 숨어버린 자들의 새빨간 거짓말 다나 모두 잊지 못한 슬픈 사랑의 걸음 현실의 비상이 드러나 정글 같은 삶의 드라마 힘에 겨웠지만 그나마 내가 있어 잠시만 견디었다 들려오는 슬픈 자장가의 긴장 감은 자물자 이완되지 않은 시간은 언제쯤 종료될까 좀 더 깊이 눈을 붙이자 죽어가는 깊은 슬픔과 추억이 뒹구는 아련함 들과 숨이 차오른 이 순간 영영 영원히 눈을 감자 이 공기 속을 돌아다니는 기억을 잊고자 삶의 끈을 삶고 잘라 꽃길처럼 부드러운 그대의 속마음과 새들처럼 영혼들저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대의 눈망울 너무나도 훔치고픈 그대의 속내음은 꽃길처럼 부드러운 그대의 속마음과 새들처럼 자유로운 그대의 영혼들저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대의 눈망울 너무나도 훔치고픈 그대의 속내음 여단은 너무도 외로워 사장으로부터 지겨워 사장돼가는 예술가들의 창작 또한 괴로워 관심 제발 그만둬 나의 영혼 내버려둬 창공을 나는 새들처럼 날개 새장을 열어둬 가수란 족쇄 부러져 노래하던 연을 끊어줘 두 눈을 가리던 내면의 모든 잡념들을 다 벗겨줘 진실처럼 잊혀줘 기억에서 다 지워줘 너는 몰라 바늘로 덕지덕지에 깨면 상처 한번 살다 가는 인생 힘든 건 겪겠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병들어가는 짐승 밟혀주는 부담 중간 나란히 낙관에 누워 잠들면 난 좋겠지만 슬퍼 마라 친구야 먼저 가서 기다리마 너를 만날 그날 위해 내가 먼저 천국의 문을 열어두마 너는 참아보라 하겠지 견뎌보라 하겠지 때론 이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 꽃길처럼 부드러운 그대의 속마음과 새들처럼 자유로운 그대의 영혼들저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대의 눈망울 너무나도 훔치고픈 그대의 속내음을 꽃길처럼 부드러운 그대의 속마음과 새들처럼 자유로운 그대의 영혼들저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대의 눈망울 너무나도 훔치고픈 그대의 속내음 억울함에 쏟아지는 눈물들은 폭우가 돼 서러움에 뱉어내는 한숨들은 태풍이 돼 항능 오는 못해서 써내려간 시제는 내 생의 길이나 물 마지막 편지가 돼 다빈처럼 묻더라도 운주처럼 울더라도 유리처럼 노래하다 자연처럼 가더라도 내 삶은 언제나 사랑받던 삶이라 흙이 되어 다시 피면 행복했다 하겠노라 사랑하는 이를 향해 기뻤다고 하겠노라 삶이 너무 귀찮아 목을 매달고 싶은 밤 꿈을 찾아 길을 떠나 시골로 면 숨 만져 바란 오공 맴돌아 물보다 넘치 나는 푸른 바다 이곳 어디에 병든 내 몸 던져볼까 이젠 정말 지친 걸까 친 걸로 면 괜찮아질 거란 거대한 기대감조차 모두 다 앞서 떠나 등 뒤로 숨어버린 자들의 새빨간 거짓말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슬픈 사랑의 거듭말 꽃길처럼 부드러운 그대의 속마음과 새들처럼 자유로운 그대의 영혼들 저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대의 눈망울 너무나도 훔치고픈 그대의 속내음을 꽃길처럼 부드러운 그대의 속마음과 새들처럼 자유로운 그대의 영혼을 저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대의